뜨거운 내 밤. You just tell me love. 손길에 뜨거워 나 한마디로 너랑 달리고 싶어 이제 나는 아무도 겁나지 않아 You just tell me love 환상의 chemistry 이제 넌 내 거야 너 알잖아 나 여기 있잖아 웃음이 났잖아 괜찮아 그만 열어도 돼